Friday. Like that, I'm over the leader. Like that, I'm over the leader. Like that, chuck, chuck. Here we go, ready, do, ready, do. Tonight, tonight, 오늘 밤, man. 나의 반쪽을 향해. Where's my girl? Let me ask you. Y'all say I'm your girl like you. Yeah, yeah. What's up, ladies? Huh? We're back. Yeah. The big bang. One, two, three, let's go. Hey, boy, 내게 다가와줘. DJ, play this song. How about you? So what you gonna do? 이때 계속 해, all night long. Hey, boy, 내가 유혹해줘. DJ, play this song. How about you? So what you gonna do? 마주친 순간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다가가 말을 건네. 우리 첫 만남인데 서로를 알아볼까. 이 밤이 다가도록 like this like that 해가 지도록 하. 울려 퍼지는 이 음악 속에 전해지는 열기 속에 진해지는 너와 내 사이 멈출 순 없잖아. 날 바라보는 많은 눈빛에 다가오는 그 손짓에 떨려 마지막 이틀. Hey boy, 내게 다가와줘. DJ play this song. How about you? So what you gonna do? 이때 계속 해 all night long. Hey boy, 내가 유혹해줘. DJ play this song. How about you? So what you gonna do? 이래 날 원해 all along. Oops, my mistake, lady. 저기 어디서 본 적이 옛사랑을 닮아. 그만 내가 찬잔 새끼. 이것도 인연인데 제대로 만나볼까. 애간장이 닳도록 Like this like that 짜릿하도록 yeah. 울려퍼지는 내 머릿속에 전해지는 너의 감촉에 진해지는 너와 내 사이 그만둘 순 없잖아. 날 바라보는 나의 눈빛에 다가오는 내 손짓에 떨려오는 감정은 오늘로 마지막 일서. Hey boy, 내게 다가와줘. DJ play this song. Vida loca, señorita. 그대는 마치 천사 같답니다. 긴 머리에 원한 미소 like 누구보다 아름답답니다. 두 누가 세 가지 있어 오늘 말하라면 하나만 있으면 돼. 그게 너라면 더 바랄 게 없어. I swear only you the one like this like that. 날 따라 몸을 흔들어 like that. 따라 몸을 움직여 like that. 저쪽 here we go, get it on, get it on. 날 따라 몸을 흔들어 like that. 따라 몸을 움직여 like that. 저쪽 here we go, it it go, one more time. Hey boy, 내게 다가와줘. DJ play this song. How about you? So what you gonna do? 이때 계속 해 all night long. Hey boy, 내게 유혹해줘. DJ play this song. How about you? So what you gonna do? 이래 날 원해 all along. Big bang, 원한다면 부터 없어. Big bang, 원한다면 줄 수 없어. Big bang, everybody jumping like it's hot. Ho, ho, big bang. Here we go, here we go.